널 붙잡아보지도 않았어.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쿨한 척 날 잊고 떠나라고 말했어. 그래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내 맘에 없는 말들만 다 쏙 뽑아서 내뱉었어.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미웠어. 원래 그런 사람이었니? 차갑게 떠난 사람 하는 마음보단 그리움이 더 커. 하루 이틀 며칠 밤이